네,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저희 어제 연합 부흥회가 끝이 났습니다. 같이 다른 교회하고도 같이 부흥회를 했고요. 그래서 저희가 연합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. 우리가 모이는 이유,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그와 비슷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들끼리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, 우리가 아무리 두세 사람 모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회라고 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없다면,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. 시간 오직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우리 마음 다해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? 좀 힘들겠지만 일어나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.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,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.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.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,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.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. 세상 창조주, 온 세상 구원자,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. 지금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. 지금 그 주님 한 분께 우리가 예배드리길 원합니다.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.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,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,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. 여호와를 즐거이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.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. 주 없이 살 수 없네.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.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.